We are here now. We about to start. Here we go. What? Yeah, yeah. What? We bring the fire, fire. What? We bring the fire, fire. You got answers, I got questions. We gotta start and get in action. I show you real, it ain't fiction. Baby, focus on me like a meditation. My daddy would say, yeah. Yeah, yeah. 강의를 다 뜨크, yeah. Yeah, yeah. 우산 따위 갖다 버려, make the rim, pull more. We get whippy, whippy, whippy. 비로 내려 한치 앞도 안 보이도록 오늘은 부디 간절한 feeling. 비는 동화 잊었지, 전부 젖어도 돼. 머리 위 온통 내 맘은 question. 자고 넘치도록 falling. 먹고 재할 만큼 falling. 더 이런 나의 갈증을 넌 알기나 해. 저 비를 내려 휩쓸렸다 내려가도록 머리 위 온통 내 맘은 question. 넌 참 몸이 건조해. 이거 사랑하니 question. 손 꼭 잡고 어디든 we have to go, go. 오늘 내게 집중 how, how. 주의보 떨어지니 focus. 시기 없든 흠이 없든 지루하든 필요 없어 너만 있다는 비로 내려 한치 앞도 안 보이도록 오늘은 부디 간절한 feeling. 이는 동화 잊었지 전부 젖어도 돼. 머리 위 온통 내 맘은 question. 자고 넘치도록 falling. 먹고 재할 만큼 falling. 더 퍼블 워버 더 퍼블 워버